무슨 말인지 물어보도 축복할 수 없으니까 라다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다스리라라는 말이 라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십시오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라다의 삶을 사세요. 사랑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 명령, 이 축복을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명령은 다섯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인가 하면 우리에게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삶을 잘 살아라 라는 명령과 동시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가지고 잘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잘 못 사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그 숙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서 개인적으로만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반쪽만을 지키고 있는 셈이고 사실 반을 지키는 것은 우리 어제 나눈 말씀에 비추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우리 이거 보고 너희 잘 살아라 라는 명령도 주셨지만 두 번째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죠. 이 여기서 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라다라는 단어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은 이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의 명령을 나를 잘 살게 하는 명령으로 보고 뒤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을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명령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라다의 명령이라고요. 라다의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잘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살고 남을 잘 살게 하려면 내가 먼저 잘 살아야겠지. 그래서 이 라다의 사명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천흥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흩어진다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라다의 사명과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이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흩어지기를 불편해합니다. 나는 잘 사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 내용의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원역사의 4대 사건이 바로 창조, 사라, 홍수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탑 사건이 이토록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느냐? 여기에 왜 이렇게 큰 비중이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문화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체로 거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흩어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라고 했는데 나만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망하게 하시고 흩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도 이런 뜻이 담긴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문학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학적 어원설이라는 데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나쁘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 나쁘다. 무슨 말이랑 비슷한 것 같으세요? 이 민간학적 어원설에서는 이 나쁘다라는 말이 나뿐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뿐이다. 뭐가 나쁜 겁니까? 나쁜, 나만 아는 것이 바로 나쁜 것이죠. 그러면 나쁘다의 반대말, 좋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는 조화롭다라는 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어법적으로, 국문학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 사람은 그 목적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요,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그러나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에 비추면 나뿐인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어 하와, 즉 돕는 배필, 내가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대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더불어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아까 말씀드린 그 본문을 보면 거기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이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 심히 좋아, 아니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존재할 때는 보기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짓고 흩어질 수 있고 서로 잘 살게 할 수 있고 더불어 잘 살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언어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주신 이 명령과 그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나도 잘 살게 하고 남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소통이 필수적인 것이죠. 나다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되고요, 소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언어를 주셨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의 대표라고 했습니까? 이 나다의 사명을 거역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이 이 라다의 사명인데,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바벨탑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은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했는데 모이고 뭉치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일을 한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것도 나만 잘 살겠다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벨탑,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끊었습니다. 라다의 사명을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라다의 사명을 내팽개쳤죠. 그랬더니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니까 사람들끼리의 소통도 막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알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요.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성신의 사랑,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라다의 사명을 살아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인류의 죄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그 심각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직접 보고 체험한 이들이 또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본성에, 우리의 죄성에 얼마나 이 혼자 사는 것, 나뿐인 것이 지독하게 박혀있는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참 부정적이고 무섭고 비참하지.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이 원역사 4대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런 부정적인 이유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언어의 다양성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다양성과 혼란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누군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이 죄의 결과인 언어의 혼란성, 소통의 부재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맛보기로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언제 보여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자들이 온 세상의 방언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하나의 언어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통로를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며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들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라다의 사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흩어지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죠.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긴장 상태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의 언어는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림 사건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살도록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문이 열렸으며 소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먼저 이 라자의 사명을 실천하고 또 멀리 있는 저들에게 이 라자의 사명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준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라다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소망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하나의 언어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다리며 열망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실로 도성육신의 사람으로 그 상한 심령을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시라며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소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가슴 깊이 품으시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저 지체를, 저 이웃을, 저 선교지를 잘 살게 해야겠다라는 이 라다의 삶, 이것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은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크신 명령을 가지고 나를 먼저 잘 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여서 정말 우리 공동체의 모습만 보아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소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이른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살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명령 우리 마음속에 품고 여기에 불을 붙여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확장되며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주고 또 우리 지역과 마을과 또 우리의 그 손길을 바라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지역 주민들과 또 선교 대상지에 우리의 그 흩어지는 삶, 이 라다의 사명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힘쓰며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보며 그것을 위해 오늘도 나를 죽이며 그것을 위해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며 그것을 위해 오늘도 양보하고 저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